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산당 음프말랑가주위원회 비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세계민주청년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인사들은 전문들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빛나게 수호하셨다고 하면서 그에게서 조선혁명과 인류앞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빛을 뿌리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위협, 간섭을 반대하는 세계 반제 역량의 투쟁을 거무추동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 국제위원회 결성식 참가자들은 전문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전품을 지니시고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 정통하시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을 발전 풍부하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